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좀 단어는 좀 간단한데 그 간단한 단어 안에 사연과 이야기와 또 답을 할 수 없는 수수께끼들 참 많죠. 선천적이든 아니면 환경에 의한 또는 교육에 의한 후천적이든 간에 남자와 여자는 생각하는 것도 참 다릅니다. 심지어는 숫자 개념도 다르대요. 결혼한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남자는 설거지 한번 하고 나면 한 10번쯤 한 걸로 생각하고 또 여자는 남자가 설거지를 10번은 해야 한 번쯤 한 걸로 생각한다나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남과 여가 모처럼만의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어느 회사 남자와 여자들에게 물었답니다. 여자에게는 남자의 보기 싫은 모양새 꼴불견을 묻고 또 남자에게는 여자의 꼴불견을 묻고 여러 가지 답이 나왔지만 남녀 공이 꼴불견 1위는 척하는 남자, 척하는 여자였답니다. 있는 척, 아는 척, 고고한 척, 잘난 척, 요조 숙녀인 척, 열혈 남아인 척, 고독한 척, 가슴 아픈 척. 그래도 고마운 종류의 척도 있어요. 내 실수를 알고도 모르는 척 넘어가주는 그런 아량 있고 도량 넓은 종류의 척 말입니다. 하이텔의 전경준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신청곡 영화 She's Having a Baby 비디오 제목이 결혼의 조건이었어요. 그 중에서 카멜이 부른 It's All in the Game 띄워드렸습니다. 그 짝사랑하고 있다는 친구 옹기에게도 혹시 그 척이 필요한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좋아한다는 여학생 앞에서 그냥 모르는 척 한번 눈길도 안 잡고는 그런 것도 전략상 가끔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전북 전주 삼천동의 김숙자 씨. 우울한 마음에 집을 나섰다가 고시원에 있는 선배가 생각이 나서 3시간 동안 함께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 후에 마음이 진정이 되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선배 참 넉넉한 선배 같네요. 고시원에 있으면 보통은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대학 다닐 때 이러저러한 경로로 알게 된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법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을 때 가끔 찾아가서 얘기 좀 할까 싶으면 그 뭐라고 하나요? 그 달리기 할 때 이렇게 똑딱 시계 맞춰놓은 잠시 이렇게 스톱머신 되는 그런 시계 있잖아요. 가서 예 하고 딱 치는 순간 그 스톱머신을 딱 눌러요. 그러고서는 무슨 일인데요? 하고 딱 쳐다보거든요. 그러면 겁이 나서 말도 못 붙여요. 참 그런 사람도 있는데 후배 욕했네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김숙자 씨 아주 좋은 선배 되셨습니다. 자 가볍게 춤이라도 추고 싶은 가을에 어울리는 곡 띄워드릴게요. 경남 울산 동구에서 김연 씨가 신청하셨는데 영화 스니커즈에서 리버 피닉스 외 주인공들이 메리 맥도넬과 번갈아 가면서 춤을 추는 장면. 특히 리버 피닉스의 그 익살맞은 춤을 생각하면서 그때 흐르는 곡 듣고 싶습니다 하셨죠. 그때 흐르는 곡은요. 바로 아레사 프랭클린이 부른 Chains of Fools입니다. 띄워드리죠.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서울 은평구 진관 외이동의 김동철 씨, 슬픈 음악을 들려달라고 하셨던가요? 그 어떤 사연이 숨어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상처 위에 새살이 돋는데 이 음악이 조금은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띄워드렸어요. 영화 여왕 마고 중에서 오프라 하자가 부른 엘로하이였습니다. 하이틀로 이영수 씨, 또 경남 진주여고 1학년 10반에서 맹개선 양도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마트리스 세로 감독의 영화였죠. 지금도 개봉 중이죠, 아마 이 영화? 아마 여러분은 이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영화 보시면서 어떤 경우에 놀라세요? 그 특수효과 보시면서 놀라나요? 아니면 공포영화 보시면서? 뭐 공포영화 볼 때 누구라도 다 놀라겠죠. 그런데 그런 공포감이나 경이로움을 제외한다면 저의 경우에는 배우를 보면서 놀랍니다. 그 어린 시절 영화 속에서 인상 깊게 만났던 배우, 그러다가 완전히 잊혀진 배우, 그런 배우를 최근 영화에서 다시 만날 때 그때 정말 놀라요. 저 배우, 그때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었던 바로 그 예쁜, 그리고 멋있던 그 사람인데, 이 여왕 마고를 보면서도 바로 그런 감탄사를 질렀는데요. 마고의 어머니인 악독한 왕비 캐서린 베네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작은 아들을 왕에 앉히기 위해서 딸을 정략 결혼시키고 수많은 살인을 저지른 잔인무도한 왕비였었는데요. 그 역을 훌륭하게 소화해낸 배우는 미르나 리츠입니다. 그녀가 올해 깐니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 수상했다는 소식은 아마 여러분도 여러 차례 들으셨을 텐데, 그 뛰어난 연기력을 지닌 미르나 리츠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967년에 앙리 베르뉴이 감독이 만든 25시, 영화 25시가 있었는데요. 게오르그의 원작을 영화로 옮긴 거죠. 안소니 퀸이 주연한 프랑스, 이태리, 유고슬라비아 합작 영화였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루마니아의 한 농부가 나치 게슈타포에게 붙잡혀갑니다. 농부의 아내를 탐낸 동네 파출소 소장이 그 농부를 유태인으로 몰았기 때문이죠. 농부는 유태인이 아닌데도 유태인 강제 수용소에 수용당합니다. 그러다가 유태인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고, 또 이번에는 그의 골격이 가장 게르만 민족답다는 이유로 독일군 철모를 쓰고는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그의 아름다운 아내는 파출소 소장에게 희롱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보냅니다. 이 아름다운 아내 역을 맡았던 여배우가 바로 비르나 리츠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 전쟁을 끝내고 기차역에서 남편을 만난 비르나 리츠의 그 큰 눈망울이 아직도 떠오르는데요. 비르나 리츠는 1960년대에 프랑스와 이태리의 영화계에서 금발의 육체파 여배우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 뒤에 70년대에 들어서서는 연기파로 성장하면서 정말 최고 절정기를 누렸는데요. 80년대에 들어서서도 한 2, 3년에 한 번꼴로는 다큐멘터리나 TV영화에 출연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었죠. 그러다가 올해 아주 만년의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1937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올해 58인가요? 이제 곧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쩌면 미르나리치의 그 화려한 배우 생활이 또다시 부활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르나리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놀랄 만한 또 다른 그때 그 스타 찾아보도록 하죠. 영화 Heaven and Earth의 엔드 타이틀 듣고 계시는데요. 전남 목포 산정동에서 원정국 씨가 신청해 주셨고요. 서울 양천구 신정육동에서 고명주 양이 두려움을 가라앉을 만한 차분한 곡 부탁하셨는데 흡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의 하늘과 땅, 월남전을 무대로 한 올리버 스톤의 전쟁 영화 3부작 가운데 마지막 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실제 했던 얘기를 그리고 있어서 주인공은 당연히 베트남 출신의 배우였습니다. 거기에 중국 출신의 배우인 조안 체인이 주인공의 어머니로 가세했고요. 마지막 황제의 그 마지막 황후였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찾으려는 배우는 조안 체인이 아닙니다. 맘씨는 착하지만 전쟁의 광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군 아저씨 토미 리 존스의 어머니로 나왔던 배우입니다. 자, 누굴까요? 1950년대 초에 세계 영화 사상 걸작으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뮤지컬 한 편이 등장했습니다. Singing in the Rain이라는 영화 아시죠? 진 켈리가 연출 주연 맡은 작품인데요. 아마도 이 영화에서는 진 켈리가 빗속에서 우산을 들고 춤추면서 노래하는 그 장면이 백미일 거예요. 영화 속에서도 직업배우로 나왔어요. 진 켈리. 근데 그는 한 젊은 여인을 사랑합니다. 남의 입에 자신의 목소리를 맞춰주는 것이 직업인 코러스걸이죠. 데비 레이놀즈가 이 역을 했습니다. 52년도 영화인 이 영화에서 데비 레이놀즈는 한마디로 마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헐리우드과 브로드웨이를 종횡무진 누비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식장도 이곳저곳 누볐습니다. 55년, 60년, 그리고 84년 이렇게 결혼식도 세 번이나 올렸죠. 첫 남편인 가수 에드 피셔와의 사이에서는 그 딸 캐리 피셔도 배우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하늘과 땅에서 타미 리 존스의 어머니가 바로 이 데비 레이놀즈였습니다. 그녀는 이 영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았지만 젊었을 때의 그 눈부신 미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때 그 스타였습니다. 성남 수정구 신흥이동의 안정아 씨, 명진학원 꼬맹이들에게 안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선생 자격도 없이 너희들 앞에 서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꼬맹이들과의 추억 잘 간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꼬맹이들 지금 깨어있는지나 모르겠어요. 자, Singing in the Rain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Singing in the Rain 띄워드릴게요. 진 켈리, 데이비 레노 데비 레이놀즈 또 도널드 오커너가 함께 부릅니다. What are you going to sing, Miss Lamont? Singing in the rain. Singing in the rain. Singing in the rain. In what key? A flat. A flat. In A flat. Thank you. 영화 데미지 중에서 데미지 띄워드렸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영화계에 검열 문제 크게 대두되고 있죠. 검열 기준에 객관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선정적인 에로 영화인 엠마누엘, 또 폭력과 변태적인 살상 장면으로 화제도 했던 홀로코스트 같은 영화들은 별 큰 무리 없이 상영 허가가 났는데요. 한국 영화인 해적은 폭력이 지나치다고 해서 정말 지나치게 삭제당했죠. 그것 때문에 분통 터뜨리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그와 비슷한 경우로 프랑스 영화 데미지가 있습니다. 루이말 감독의 이 영화는 근친상간을 다뤘고 또 지나치게 에로틱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수입 불가 상태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2년 만에 허가가 났죠. 며느리가 될 줄리에트 비노시와 시아버지가 될 제레미 아연스가 불륜의 관계의 연인으로 등장하는 이 영화에 또 한 명의 왕년의 스타, 그때 그 스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줄리에트 비노시의 어머니로 나오는 배우인데요. 혹시 여러분 그 파리의 아메리카인이나 쥐쥐 보셨습니까? 이 영화들에서 춤추고 노래하던 여주인공 레슬리 캐런, 그녀가 줄리엣 비노시의 어머니로 등장합니다. 그녀 역시 데이비 레이놀즈처럼 50년대에 데뷔한 뮤지컬 배우 출신인데요. 특히 춤의 요정이라고 불릴 만큼 뮤지컬 배우로서 완벽한 재질과 끼를 선보였습니다. 파리 아메리카인 레슬리 캐론의 영화 데뷔작이죠. 51년도 작품인데 이 영화는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아주 많은 부분을 수상했고요. 또 헐리우드 뮤지컬의 금자탑을 이루었다, 이런 평까지 듣는 영화입니다. 특히 영화 끝장면에서 펼쳐지는 17분간의 그 무용 춤추는 장면, 정말 악권인데요. 레슬리 캐론은 여기서 춤의 요정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레슬리 캐론이 우리 뇌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가 데미지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거죠. 자, 파리 아메리카인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아주 신나는 곡 띄워드립니다. 서울 은평구 역촌 이동에서 박지혜 양, 신나는 음악 들려달라고 하셨죠? 진 켈리가 부르는 I Got Rhythm. Parlez anglais? Écoute, je suis le professeur. Répétez après moi. Do. Do. Street. Street. Lady. Lady. Window. Window. Alors maintenant, une chanson américaine. An American song. Dis-moi. I got. I got. Bon. Tous ensemble. I got. Bon. I got rhythm. I got music. I got my gal, who could ask for anything more? I got Daisy. I got in green pastures. I got my gal, who could ask for anything more? Old man trouble, I don't mind him. You won't find him round my door. Vous comprenez ça? Non! I got rhythm. I got music. I got my gal, who could ask for anything more? Who could ask for anything more? La même chose en français. J'ai du rythme. J'ai de la musique. J'ai ma chérie, who could ask for anything more? J'ai des daisies dans green pastures. J'ai ma chérie, who could ask for anything more? Old man trouble, I don't mind him. You won't find him hanging round my door. Comprenez ça maintenant? Non! I got Napoléon. 와, 요란하다. 좀 시끄러웠죠? 하지만 아주 즐거운 요란함이었습니다. 어쩌셨어요? 제주시 3도 1동의 이요섭 씨. 이 노래 속에 꼬마들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그 막 교통이 엄청 막히는 아주 굉장히 공해가 심한 오염된 거리 속에서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파리의 아메리카인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보내드린 I Got Rhythm이었습니다. 자, 이 파리의 아메리카인에서 레슬리 키로는 좀 소녀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헐리우드 여배우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보통은 뭐랄까요? 그 좀 퇴폐적인 글래머, 그런 육체파적인 의미, 그 인상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금발, 글래머, 조금 약간 요염한 몸짓, 그러니까 한마디로 섹시한 모습들인데 그런 외모가 어떤 배우에게는 좀 저속하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어떤 배우에게서는 아주 화려하게 빛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 니콜스 감독의 67년도 작품 졸업을 보면 더스틴 호프만을 역하는 중년의 로빈슨 부인이 등장하죠. 바로 그 늘씬한 글래머의 앤 밴크로프트인데요. 이 앤 밴크로프트는 비록 영화계에 먼저 데뷔했지만 무대에서의 활동이 더 두드러져서 50년대 말에는 각종 연극제에서 많은 상을 수상한 연기파입니다. 그 뒤에 영화계에서도 연기력을 인정받아서 64년에는 여자가 애정에 목마를 때로 깐니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수상합니다. 그거 말고도 골든글러브와 에미상을 수상하는 등 뭐 당시 여배우분에서는 가장 손꼽히는 실력파였어요. 그러다가 70년대에 들어서는 활동이 좀 뜸해지다가 80년대에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엘리펀트 맨에 출연하면서 그 나름대로 80년대에는 꾸준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 들어서 영화 멜리스에 출연했는데요. 여러분 누군지 알아보셨나요? 그 니콜 키드만의 어머니 역이었습니다. 알코올에 중독돼서 몸이 다 망가진 호호백발 할머니였죠. 아, 그 훌륭했던 외모, 그 몸매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도 참 알코올 중독된 사람답지 않게 눈만은, 눈빛만은 참 강렬하게 빛났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미세스 로빈슨으로 인상이 딱 박혀있는 앤 밴크로프트. 영화 졸업 중에서 미세스 로빈슨 띄워드립니다. worst of all, got to hide me from the kids. Cuckoo, ca-choo, Mrs. Robinson, Jesus loves you more than you will know. Whoa, whoa, whoa. God bless you, please, Mrs. Robinson. Heaven holds a place for those who pray. Hey, hey, hey. Sitting on a sofa on a Sunday afternoon, going to the candidates' debate. Laugh about it, shout about it, when you've got to choose. Every way you look at it, you lose. Where have you gone, Joe DiMaggio? Our nation turns its lonely eyes to you. What's that you say, Mrs. Robinson? Joe to Joe has left and gone away. Hey, hey, hey. Hey, hey, hey.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오예리 씨의 동생 예민이, 그리고 서울 충남구 상봉 2동의 김순재 학생께 띄워드렸어요. 영화 졸업 중에서 미세스 로빈슨이었습니다. 자, 그때 그 스타. 이번에 말씀드릴 배우는 모리 노하라입니다. 영국 출신의 모리 노하라는 탄탄한 연기력으로 명성을 떨쳤던 배우인데요. 1939년작 노틀담의 꼽추에서 그 집시여인 에스메랄다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1940년대, 50년대 최고 전성기를 누렸었는데요. 특히 그 존 포드 감독의 영화에서 빨간 머리로 휘날린 단골 히로인이었습니다. 존 포드 감독의 41년작 나의 계곡은 푸르러에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해서 바다의 정복자, 서부의 왕자 이런 영화에서도 그 빛이 숨죽일 줄 모르고 빛났었죠. 색채 영화 초창기에 그 걸작으로 불리는 이런 영화들과 함께 모리 노하라도 명성을 떨쳐서 당시에는 그 모리 노하라를 두고 색채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존 포드 감독의 그 수많은 서부극에 출연한 이래로 60년대에 들어서는 주로 액션 영화에 출연해왔었죠. 그런데 이 모리 노하라에게는 아주 유명한 재판 사건이 하나 얽혀 있습니다. 1950년대에 컨피덴셜이라는 잡지에서 이런 기사를 실은 적이 있어요. 모리 노하라가 그로만즈 차이니스 극장에 3개의 좌석을 예약해놓고 그 가운데 행운의 남미인을 동석시켰다. 뭐 요즘에 비해서 별 기사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때 모리 노하라는 스페인을 여행 중이었고 그 잡지사를 고소해서 재판에 승소해서 배상금으로 당시 5천 달러를 받아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스캔들에 얽힌 거 보니까 모리 노하라도 스타는 스타의 모양인데요. 그때 그 스타, 이 모리 노하라가 최근 비디오로 출시된 영화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Only the Lonely. 여러분, 이 영화에서 모리 노하라가 어떤 역으로 나왔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노총각, 뚱보 노총각과 내성적인 노처녀가 결혼하는 이것저것 벌어지는 아주 아기자기한 사건 중에서 모리 노하라는 아주 드센 시어머니 역을 맡았습니다. 재밌었는데요. 자, 이 Only the Lonely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릴게요. 부산 동래구 낭민동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보내는 생일을 맞는 김성환 씨께, 김성환 씨께, 오직 김성환 씨께 보내드립니다. Only the Lonely. 로이 오비슨입니다. 로이오비스니 부른 Only the Lonely, 영화 Only the Lonely 중에서 띄워드렸어요. 로블라이너 감독의 미저리는 무시무시한 스릴러죠. 영화에서 뚱뚱한 캐스 베이츠가 연기를 정말 잘 소화해냈는데 영화에 또 왕년의 연기력으로 빛을 발휘하던 여배우 한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작가인 폴 셸던의 저작권 대리인 마샤 신델 역을 맡은 배우인데요. 왕년에 분위기 있는 목소리에 금발의 미모를 뽐냈던 대스타였습니다. 그녀는 44년에 하워드 혹스 감독의 탈출로 데뷔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허스키한 목소리에 차가운 미소, 이 매력으로 단번에 두각을 나타냈었죠. 이듬해인 45년에 영화에 함께 출연한 험프리 보가트와 결혼해서 두 사람은 매년 콤비로 함께 출연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추적이나 탈출을 소재로 하는 하드보일드 영화가 유행했었는데요. 그 하드보일드 장르에 이 여배우가 전형적인 여주인공상을 정착시켰어요. 40년대에 대스타가 돼서 50년대에는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법 같은 로맨틱 코미디에 등장하면서 지적인 유머로 선보이는 또 다른 매력을 과시하기도 했죠. 60년대 이후에는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더 활발한 활동을 벌여서 각종 연극상을 수상했습니다. 험프리 보가트와는 52년에 사별했고 그 뒤에 61년에 제이슨 로버츠와 재혼했지만 8년 후에 이혼했습니다. 만년에는 맨하탄에 있는 고급 다코타 아파트에 살면서 자신의 자서전을 집필하기도 했는데요. 미저리에서의 카메오 출연은 81년에 마이클 빈과 공연한 더 페어 이후 11년 만에 출연이라고 하네요. 자, 그녀는 누굴까요? 바로 로렌 바콜이었습니다. 구로구 독산 이동의 김명현 씨 잘 들으셨어요. 미저리에 삽입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리버레이스 연주였습니다. 김명현 씨께는 오늘 CD 선물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그때 그 스타 오늘 얘기 마감하면서 비엔나 스트링 콰르텟 연주하는 영화 스팅의 엔터테이너 들어보죠. 하이틀의 이승빈 씨 함께 해주시고요.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 정은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